모습 조금 이상해. 가끔씩 멍해지기도 하고 예전엔 하지 않았던 실수들이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아. 내려야 할 정거장 지나 한참을 더 갔었지. 그렇게 지나친지도 모른 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. 네가 떠난 그날, 널 보냈던 그날, 그날 이후부터 난 조금씩 달라졌어. 괜찮을 줄 알았어. 괜찮은 것 같았어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픈 것 같아. 동그랗게 생긴 너의 머리가 말해 hurry up 어서이자 마음이 가는 길을 막내 머리며 부딪혀봤자 내 몸만 망가져. 맘에 너를 향하다 뒷걸음 치고 가다서 맘을 따르지 머리를 따르지.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술만 따르지. 맘이 든 생각이 든 술이 든 독하면 독할수록 널 잊는 게 수월하겠지. 너와 함께 거닐던 거리 함께 머물던 찾지 여전히 거기 그대로 있지만 믿기지 않겠던 모든 게 너무 낯선 풍경이 됐어. 이젠 더 이상 그곳에 네가 없으니까. 네가 떠난 그날, 널 보냈던 그날, 그날 이후부터 난 조금씩 달라졌어. 괜찮을 줄 알았어. 괜찮은 것 같았어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파와. 네가 떠난 그날, 널 보냈던 그날, 그날을 후회해 널 붙잡아야 했었어. 하지만 난 멍하니 뒤돌아서 떠나는 널 보고만 있어. 뒷모습만 바라 동그랗게 생긴 너의 지워 지워 지워 지워 지워